하나 지나간 사랑을 붙잡고 따진 들 뭐 하나 가슴이 춤추는 지금이 나에겐 사랑하는 이유인데 나이를 묻고 명함을 묻고 그럼 늘 무엇을 하나 사랑 사랑 사랑꽃 하나 가슴에 피었다 사랑 사랑 사랑꽃 하나 나에게 피었다 나이가 아닌 나의 마음이 청춘이랍니다 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랄라 살다가 한 번은 숨을 쉬지 내일이 없는 것 같아도 아침은 또 온다 열정이 숨 쉬는 지금이 나에겐 살아가는 이유인데 나이를 묻고 명함을 묻고 그럼 늘 무엇을 하나 사랑 사랑꽃 하나 가슴에 피었다 사랑 사랑 사랑